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탱크들은 어린이들의 놀잇감이 될 거예요.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과자 상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거예요.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박격포에서 풍선이 발사될 거예요.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총구멍에서 꽃들이 피어날 거예요. 온 세계 어린이들이 공습경보나 총소리에 놀라지 않고 평화롭게 잠잘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옛 유고에 살던 10살 난 소년 로베르토의 글입니다. 오늘 FM영화음악 모든 어린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면서 첫 곡 보내드립니다. 영화 굿바이 출전 중에서 깨끗한 분수에서 알라클라이크 펑트인의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그 로이말 감독의 어쩌면 약간 자서전적인 이야기라고 하죠. 굿바이 출드른 2차 대전 당시에 그러니까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하던 그 시기에 프랑스 시골 수도원의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유태인 소년 장이 이 사립학교에 들어오는데 친구 줄리앙이 그와 함께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배신, 그리고 결국은 친구 유태인을 독일군 앞에 몰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들을 아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던 영화였습니다. Goodbye Children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오늘 첫머리에 10살 난 소년의 이야기로 글로 시작을 했는데요. 참 많은 영화들이 이렇게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특히 어린이의 눈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이 소년,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전쟁을 봤을 때 그 비극성과 그리고 끔찍한 모습들이 더 극한적으로 대비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10살 난 옛 유고의 소년은 박격포에서 풍선이 발사되고 총구멍에서 꽃들이 피어나는 세상을 꿈꿨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도 비슷한 글을 적은 적이 있죠. 삼성초등학교 2학년생인 이종훈 학생은요. 전쟁하는 날이 없으면 좋겠다. 나라마다 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탱크 제뜨기 다 내가 망가뜨리고 싶다. 뭐 이런 글도 적어줬어요. 정영현 선생님. 우리 FM 영화음악의 청취자시죠? 학생 하나가 신문에 난 사진을 공책에 붙여왔는데 누군가가 겨눈 총부리를 보고 할머니는 울부짖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감싸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글을 적어주셨어요. 사실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죠. 과연 우리가 이 전쟁에 막바지로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 과연 전쟁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특히나 전쟁과 어린이는 영화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FM 영화음악의 주소부터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우님입니다. 담당자 앞. 그리고 우편번호는 150-600번이고요. 인터넷으로 들어오실 때는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우님입니다. 순서대로 밟아보시면 됩니다. FM 영화음악이 준비한 이번 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프렌치 아메리칸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소니 뮤직에서 제공해 주시고요. 또 청취자 초대 시사회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 독립영화제 2003 초대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다섯 분께 두 매씩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 초대권을 보내드릴 텐데요. 언제 이 영화제에 참여하실 수 있냐면요.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동숭홀과 하이퍼텍 나다에서 독립영화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시사회가 있어요. 미스틱 리버, 숀 펜, 팀 로빈스 그리고 케빈 베이컨이 주연한 영화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신작인데요. 11월 27일 목요일 8시 50분에 신촌 아트레온 2관에서 이 시사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초대 명단 올려놨으니까요. 확인해보세요. 보면 많은 일이 있잖아 좋은 것만 할 수 없잖아 생각대로 세상 일이 안 풀린대도 포기할 순 없잖아 해보지도 않은 일에 겁부터 내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마음 먹기 나름이야 생각을 바꿔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야야야 맘에 문을 열어봐 야야야 그게 한 걸음 써봐 야야야 조금 멀리 본다면 어려운 일은 없어 인생이란 그리 길지 않잖아 흘러가듯 사는 거잖아 피해갈 수 없는 길은 두려워 말고 그냥 해보는 거야 좋은 것만 하기에도 모자란 세상 아옹다옹 하며 살지만 지나버린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오늘을 또 살아가야 영화 황산벌 중에서 야야야 오석준, 김세준, 이태윤이 아카펠라로 함께 불렀습니다. 화랑 관창이 죽었을 때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645년에 태어났고 또 황산벌 전투가 660년에 일어났으니까 만으로 15 아니면 14이었습니다. 요새 태어났다면 기껏해야 중학생이었을 아이들이 우르르 전쟁터에 몰려나가서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관창은 나라와 임금에게 충성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기지도 못할 전쟁터에 뛰어들었었죠. 아니 영화에 나온 그대로 말하자면 지금 폼나게 죽으면 그 이름이 천년을 간다며 등 떠미는 아버지에 의해서 사지로 내몰렸었습니다. 어떤 언론인은 이 영화 황산벌이 역사를 망쳐놨다고 비난했습니다. 세계사를 들추어도 이 정도의 비장미와 감동이 있는 역사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도대체 얼굴에 솜털도 빠지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사기 진작용 도구로 삼은 역사가 그렇게까지 감동적인 것인가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혼자만 창피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을 전쟁용 도구로 삼은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니까요. 우리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갑자기 아이들을 끌어안기 시작하죠. 이처럼 아이들은 언제나 아주 훌륭한 정치 선전의 도구였고요. 전쟁은 대부분 극단적인 정치의 연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정치의 도구, 전쟁용 도구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곤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소년 십자군이었습니다. 성지를 회복하겠다면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모여든 3만 명이나 되는 소년, 소녀들. 그들은 대부분 난파에서 죽거나 노예로 팔려갔죠.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가 아주 열광적으로 그들의 행적을 과장하는 동안의 말입니다. 1972년에 조지 로이 힐 감독이 영화로 각색한 제5도살장. 이 영화의 원작은 커트 보나커트 주니어가 썼는데요. 사실 이 작가 커트 보네거트 주니어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포로가 돼서 드레스덴에 수용되어 있다가 그 연합군 측의 엄청난 폭격과 대학살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죠. 커트 보네거트 주니어는 이 제5도살장의 소년 소녀 십자군의 이야기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전쟁의 부조리함에 대한 궁극적인 상징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예지만 악명 높은 그 나치스 독일의 청소년 조직 히틀러 유겐트 역시 얼마나 아이들의 결백한 이미지가 전쟁의 광기에 쉽게 이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독일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히틀러 유겐트, 이 무시무시한 청소년 단체만큼 나치 정권 당시의 독일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샘 피킨파의 영화 철십자 훈장. 이 영화의 시작은 소년 합창단이 부르는 독일 동요 하인슌 클라인이죠. 아마도 이 영화의 작곡가 어네스트 골드는 히틀러 유겐트의 그 청결하고 결백한 이미지가 얼마나 깊게 나치와 히틀러의 정신세계와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바로 그런 그들을 상징하는 이 소박한 동요가 동부전선에서 의미 없이 죽어가야 했던 독일군 부대원들을 그린 이 영화 철십자 훈장에 얼마나 잘 맞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철십자 훈장에서 들어봅니다. 하인슌 클라인. 하인슌 클라인. 사피의 빛 해로 발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동요죠. 사실은 나비야 나비야. 이 가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독일어를 몰라서. 하지만 첫 십자 훈장 영화의 소년 합창단이 부르는 독일 동요 하인쉔 클라인이었습니다. 판티 김푹. 혹시 이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이 사진 보신 분 계세요? 불붙은 옷을 찢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울부짖으면서 거리로 뛰쳐나온 소녀. 이 소녀의 사진이요. 1972년 마을에 떨어진 네팜탄을 피해서 달아나는 이 베트남 소녀를 AP통신의 사진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판티킴푹이라는 이 소녀의 이름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아이들의 상징이 되었죠. 당시 판티킴푹을 찍은 이 한 장의 사진은 수천 수만의 반전 연설보다도 강했습니다. 고통받는 아이들의 이미지는 어떤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강렬한 반전 메시지가 됩니다. 만물의 영장, 유일하게 양심을 가진 동물.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동물이에요. 쉽게 전쟁을 일으키고 또 사람을 살상하지만 우리는 또 죄의식에 찔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고통 속에 방치해두지도 못하죠. 히틀러와 교황이 어린이들의 청결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처럼요.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받는 아이들을 이용했습니다. 종군기자들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부상당한 아이들을 찾습니다. 또 전쟁을 그리는 예술가들은 어리석은 어른들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그리고요. 영화 금지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습으로 부모를 잃고 죽은 강아지를 안은 채 시골을 헤매는 5살 난 어린 소녀 볼레트. 참 이 소녀의 모습처럼 전쟁의 비인간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얼마나 더 될까요? 영화 전체가 흑백인 쉰들러의 리스트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칼라가 나오는 장면 기억하세요? 그 유일한 칼라는 어린 소녀의 빨간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슬프게도 그 소녀의 옷을 나중에 한 번 더 발견하게 되죠. 가스실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죽은 사람들의 옷 무더기 속에서 그 빨간색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빨간 옷이야말로 가장 강렬한 영화 속의 반전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자, 고은송 씨 듣고 계세요? 예전에 신청하신 곡이죠? 쉰들러의 러스트 중에서 이삭 펄만의 메인 테마 들어보고요. 이어서 김영성 씨가 신청하신 영화 금지된 장난 중에서 나르세스 에페스의 기타 연주로 로망스 함께 듣습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반전의 이야기를 한 영화들. 먼저 영화 쉰들러스 리스트 중에서 이삭 펄만의 연주로 메인 테마 들었고요. 또 금지된 장난 중에서 날시스 에페스의 기타 연주로 로만스 들어왔습니다. 영화 속에 어린이를 그린 작가들의 목표가 하지만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대부분 그런 것처럼 전쟁이라는 건 역시 쉽게 흑백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스필버그가 폭격으로 파괴된 집 안에서 울부짖는 어린 프랑스 소녀를 영화 속에 삽입했을 때,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속에 삽입했을 때, 그때 그의 목적은 반전 메시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그들을 예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런 이미지들은 종종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아이들과 관련된 일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 걱정하는 것은요, 아이들의 행복이고, 또 일단 그 주제에 말려들면 우리의 생각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또 많은 영화들이 그 효과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의화단의 난에 말려든 서구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니콜라스 라이 감독의 영화 북경의 55일이 그 대표적인 예지요. 찰턴 헤스턴, 에바 가드너, 데빈 니븐, 이렇게 스타들이 군림하는 영화에서 우리는 예쁜 중국 소녀 한 명이 그들 사이에 살짝 숨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영화에 담긴 그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관점의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감독은 살짝 그 아이를 숨겨놨죠. 이렇게 북경의 55일은 척 봐도 아주 노골적인데요. 이와는 달리 노사카 아키유키의 소설을 각색한 다카하타 이사오의 애니메이션 영화 반딧불이의 묘는 상당히 미묘합니다. 1945년 9월 21일 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충격적인 소년의 독백으로 시작하는 영화죠.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가 된 두 일본인 남매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린 아주 강렬한 반전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참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과연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아주 공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화의 어린 두 주인공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슬픈 비극적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실질적인 제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였던 일본의 모습은 완벽하게 사라져버리지 않나요? 자, 이번에도 두 곡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예전에 윤석진 씨가 신청하신 곡이죠. 에디트 피아프의 듀에 빡듀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나온 음악인데 짧은 순간이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밀러 데이와 그의 대원들이 라이언을 구하러 마을에 갔다가 다리 지키기 전에 오래된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였습니다. 네, 에디트 피아프가 부르죠. 듀에 빡듀, 당신은 어디에나 있어요. 你是我的天，你是我的地，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我的梦，你是 même la vie ne représente que toi. Des fois je rêve que je suis dans tes bras et qu'à l'oreille tu me parles tout bas. Tu dis des choses qui font fermer les yeux. peut-être un jour tu reviendras. Je sais que mon cœur t'attendra. Tu ne pourras pas oublier les jours que nous avons passés. Mes yeux te cherchent sans arrêt. Écoute bien, mon cœur t'appelle. Nous pourrons si bien nous aimer. Tu verras, la vie sera belle. Tu es partout car tu es dans mon cœur. Tu es partout car tu es mon bonheur. Toutes les choses qui sont autour de moi, même la vie ne représente toi. Des fois je rêve que je suis dans tes bras, et qu'à l'oreille tu me parles tout bas. Tu dis des choses qui font fermer les yeux, et moi je trouve ça merveilleux. At Peking, 'twas called the Boxer Insurrection, a bloody Oriental war against all nations of the diplomatic corps. The flags of France and Britain, how they fluttered in the breeze, the Italian and the Russian, and the flag of the Japanese. Then came the sound of bugles, the rolling drums of doom, and the streets of Peking were as empty as a tomb. The Empress of all China gave the signal to begin. Let the foreign devils be driven from Peking. They stormed the French legation. They attacked with shot and shell. And they came in blood-red blouses, screaming shushow as they fell. The drums have long been muffled, the bugles cease to ring. But through the ages, you can hear them echoing. Five days at Peking.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55 days at Peking. Boom, boom.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에디트 피아프의 뚜에 박뚜 당신은 어디에나 있어요에 이어서 영화 북경의 55일 중에서 또 들어봤습니다. 작곡가 드미트리 티움킨이 만든 메인 테마에 가사를 붙인 곡이죠. Brothers 4의 노래로 55 Days at Peking 이었습니다. 이 전쟁과 아이들이라는 주제를 가진 영화들이 언제나 어둡고 그리고 반전의 메시지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죠. 혹은 아이들을 이용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으로 전쟁을 새롭게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존 부어맨 감독의 희망과 영광은 그런 의미에서 참 즐거운 영화예요. 자서전적인 영화, 희망과 영광. 이 전쟁과 아이들이라는 주제를 다룬 심각한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온 관객들에게 아주 엉뚱할 정도로 즐거운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요. 뭐 물론 이 영화에서도 사람들은 죽습니다. 또 집에 남겨진 아이들과 여자들은 전쟁터로 떠난 남자들을 걱정하고요. 가끔 하늘에서 독일군들이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 소년 빌에게 제2차 세계대전은 정말 신나는 사건입니다. 폐허가 된 이웃집은 이제는 멋진 놀이터고요. 사방에 떨어진 탄피들은 장난감이에요. 하늘에서는 길을 잃은 비행선이 아름다운 고래라도 되는 것처럼 춤을 추고요. 독일군이 강에 폭탄을 떨어뜨리면 수백 마리의 물고기들이 떠오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아이러니컬한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결말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방학이 끝나 억지로 런던에 돌아온 빌은 학교가 독일군의 공습을 받아 폐허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멋진 뉴스를 빌에게 들려준 친구는 거의 황홀경에 빠져서 외치죠. 감사합니다, 아돌프. 아돌프 히틀러요. 어른이 된 빌의 회상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처럼, 전쟁이 벌어졌던 그때처럼 행복한 적은 없었다고요. 영화 희망과 영광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이어서 엔드 크레딧 들어봤습니다. 피터 마틴이 음악을 맡았어요. 참 무례한 얘기 같지만요. 전쟁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존 부어맨의 심리 묘사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당시 런던에 살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이겨냈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빌처럼 조금은 들뜨고 행복한 기분인 사람들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영국은 유럽의 한 끝에 있고요. 그래서 유럽의 전쟁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면했던 위험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적었죠. 정말 우스운 것은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폭력 앞에서도 이것을 이벤트로, 축제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새로운 이벤트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애국심에 흥분해서 어떤 몸에서 아드레날린을 엄청나게 분비시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글쎄요, 이렇게 약에 취하지 않으면 전쟁은 이겨낼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체험할 수 없고 또 제대로 알 수도 없었던 비일과 같은 소년들은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태양의 제국 역시 그런 소년의 관점에서 전쟁을 보여주고 있죠. 상하이에서 살다가 일본군에게 잡혀서 외국인 포로 수용소에 끌려간 영국인 소년 짐. 그가 바라본 전쟁 역시 거대한 스펙터클입니다. 사방에서 아름다운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고 멋진 불꽃놀이와도 같은 폭탄들이 터지고 어떻게 이 피와 불의 축제와 같은 전쟁을 그가 즐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름답게 느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일본 작가 나니자키 주니치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렇게 말했었죠. 당시 일본의 하늘을 가로지르던 미군 폭격기에 혹해서 전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미처 몰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알만한 어른들도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빌처럼 또 짐처럼 아직 머리가 제대로 여물지 않은 소년들에게 이 장관은 정말 헤로인이나 코카인보다도 강한 마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태양의 제국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스필버그는 전쟁에 대한 아무런 성찰 없이 특수 효과를 동원한 스펙타클로 영화를 채웠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스필버그의 접근법은 어느 정도 진실의 핵심에 다가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전쟁의 불꽃놀이에 매혹되었던 한 소년의 초현실적이기까지 한 그 경험 어떻게 다른 식으로 묘사할 수 있겠어요. 사실 짐의 그 환상적인 경험담은요, 전쟁이 뭔지 알고 또 아이들의 여물지 않은 머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잘 아는 어른 관객들에게는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읽히죠. 영화 태양의 제국 중에서 The British Grenadiers 들어봤습니다. 전쟁과 아이들이라는 두 단어를 하나로 묶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전쟁이라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빅토르 에리세 감독의 스페인 영화 벌집의 정령은 그 불가해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다루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의 여파입니다. 영화의 시대의 배경은 1940년대 초의 카스티아입니다. 스페인은 그 당시 프랑코 독재 밑에서 비교적 안전한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죠. 당시 스페인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 시달리는 주변국들에 비해서 좀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스페인 내전의 상처는 안에서 서서히 곪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 벌집의 정령의 주인공은 그 영화 데스이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나 토렌토입니다. 당시에 이 배우 아나 토렌토는 5살배기 소녀였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똑같은 이름으로 나오죠. 아나. 영화는 아나와 이사벨 자매가 마을 강당에서 한 영화를 보면서 시작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프랑켄슈타인이에요. 영화를 보고 나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어버린 아나는 틈만 나면 벌판으로 뛰쳐나가서 괴물을 찾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나는 버려진 창고에서 한 부상당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괴물이라고 철석같이 믿은 아나는 그에게 먹을 것과 옷을 훔쳐다 주지만 남자는 그날 밤 총격전 끝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스페인 내전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개됩니다. 아나는 어른들에게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이해할 수 없는 죽음과 마술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죠. 영화가 끝날 무렵 아나는 정말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괴물은 내전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시체와 영혼들을 조각조각 이어붙인 것 같은 그런 슬픈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영화에 나오는 그 맑은 눈을 한 아이들이요. 이해 못할 어른들의 세계 속에서 방황하는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델이 바로 이 영화 벌집의 정령의 아나라는 사실 모르셨죠? 아이들의 무지, 베리 레빈슨 감독의 토이스는 전쟁에 대한 아이들의 무지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하는 레슬리 지보는 아버지에게서 장난감 회사의 전권을 물려받죠. 그런데 그것을 호전적인 장군인 삼촌에게 그만 빼앗깁니다. 삼촌 릴랜드의 음모를 케어가던 레슬리는 릴랜드가 비디오 게임 광인 아이들을 전쟁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호전적인 군인 릴랜드의 음모에 빠져버린 아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비디오 게임인 줄만 알면서 진짜 전쟁에 투입되어 버립니다. 아마도 이 아이디어는 올슨 스콧 카드의 SF 소설 엔더의 게임에서 빌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쪽이건 이 이야기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전쟁의 학살 그리고 그 학살을 집행하는 행위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학살을 집행하는 과정이 아이들의 순진한 개인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 정말 섬뜩하지 않아요? 영화 토이스의 메인 테마 The Closing of the Year 뮤지컬 캐스트 오브 토이스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 전쟁과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득 오늘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황산벌에서 김유신 장군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미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김유신은 영화 속에서 부관들을 다그치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린 아들을, 어린 조카를 사제에 떠밉니다. 과연 국가가 강요하는 가치, 아니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영화 황산벌을 보면서 했었는데요. 오늘 영화 속에 전쟁과 아이들의 모습 쭉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면서 잠자리에 들고 아니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란? 정통성 없는 놈들이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영화 황산벌 초반에 고구려 연개소문이 김춘추와 당나라 소정방을 향해서 내던졌던 그 말도 오늘 문득 생각이 나네요. 자, 내 이름은 빗자루 하고 글을 올려주신 정은정 학생 듣고 계세요? 안녕, 처음이네요. 글 올리는 것은 전 학생이에요. 이제 곧 고3이 될 거고요. 삭막하지만 하루하루 싹을 신는다는 생각으로 지내요. 내가 이 퇴폐적인 교육 방식을 어떻게든 뜯어고쳐 주리라는 다짐의 싹. 얼마 전에 선생님이 복도를 지나가시며 빗자루를 부르고 빗자루라고 불린 저는 구석으로 불려가 먼지와 주인 떠난 거미집을 청소했고 생각했어요. 내 이름은 어디 갔나? 명찰이라는 것은 어디 갔나? 내 이름은 투명한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가? 그래요, 나 빗자루예요 라고 사연을 알려준 우리 정은정 학생에게 바로 청취자 강동훈 씨가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은정아 라고 부르면서요. 안녕. 한 손엔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익명성을, 또 다른 한 손에는 같은 방송 청취자라는 끈적끈적한 연대감을 무기삼아 생명부지의 아우에게 이렇게 답글을 달게 된 점 너그러이 봐주길. 그냥 님의 고우신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정아. 아마도 그건 겨울을 재촉하는 칼바람을 맨몸으로 다 받아내는 듯한 고3이라는 은정님의 현실 때문이었을 것이고, 혹은 여고 계담에서의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학생으로서 저의 학교 생활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을 테지요. 아, 다 거짓말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은정님의 가슴에 트로트 가사 마냥 사랑의 이름표를 붙여주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하면서 강동훈 씨가 아우라고 부른 우리 은정양에게만 남긴 마지막 사연도 들어볼까요? 은정님의 사연 곳곳에서 나뒹구는 말줄임표를 눈으로 밟으며 그냥 그렇게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은정아 라고요. 참 착해요. 그렇죠? 너무 마음씨들이 곱고요. 우리 은정양, 빗자루가 돼버린 은정양은 우리 방송 안에서 은정양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 번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빗자루 혹은 대머리 혹은 뚱뚱이라고 부르지 말고 꼭 불러주세요. 앞으로도요. 저도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FM 영화음악의 식구들 이름이나 한번 불러볼까요? 임재윤, 권영, 황보나영, 그리고 듀나, 마지막으로 정은임, FM 영화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최근에 개봉했죠? 세비스킷의 메인 타이틀, 랜디 뉴만의 음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